Yo. The world is a complex. We was looking for love. 나도 그냥 그런 사람 둘 중 하나였어. 진짜 사랑인지 뭔지 믿지도 않으면서 습관처럼 사랑하고 싶다 짓거렸던. But I found myself, the whole new myself. 나도 헷갈려 대체 어떤 게 진짜 난지. 널 만나고 내가 책이란 걸 안 걸까? 아님 네가 내 책장을 넘긴 걸까? Damn. 어쨌든 난 내게 최고의 남자를 원해. 아마 당연해 넌 내게 이 세계 그 자체였게. 죽을 거면 꼭 나와 같이 죽겠다던데. 네가 원하는 내가 되기도 got a sworn to myself. So many complex. But I'm looking for love. 가짜 나라도 좋아 네가 안 아준다면. 넌 내게 시작이자 결말 자체니까. 네가 나 끝내주라. 내 모두 wonder. 에 대한 answer. I call you her. Answer. I call you her, her, cause you're my chair, chair. Nice. 어쩌면 나는 너의 진실이자 거. 주실지 몰라 어쩌면 당신의 사랑이자 증언. 어쩌면 나는 너의 원수이자 벗 당신의 천국이자 지옥대론 자랑이자 스모. 난 절대 가면을 벗지 못해 이 가면 속에 난 네가 아는 그가 내게. 오늘도 메이크업 to wake up and dress up to mask on. 당신이 사랑하는 내가 되기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걔가 되기 위해서 그 좋아하던 널 끊었지 그저 당신을 위해서. 싫어하는 옷도 과도한 메이크업도 당신의 웃음과 행복이고 내 행복의 척도 이런 내가 당신의 사랑받을 자격 있을까. 언제나 당신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. 이런 모습은 몰랐으면 내 모든 wonder에 대한 answer. I call you her. Cause you're my dear. 내 모든 wonder에 대한 answer. Yeah. 늘 그랬듯이 마스크 온 환호로 나 반겨주는 her. 그대만의 별 아무 일 없이 빛나면서도 가장 빛날 시간에 난 mask off. Low star 내 짐을 내려놔 어둠을 즐겨주겠듯이 쏴대는 조명도 없으니 I 그저 망가는 대로 감당는 대로 나 앉는 대로 틱톡 다시 너의 최고가 되기 위해 내 자신을 붙잡아 사랑한 사람은 미치게 hey. 그래 미친놈의 각오 가장 나다운 시계 대입을 하고 전부 너를 위해 내가 내린 해답을 줘. 그걸 사랑해주는 너 그로 인해 노력하는 나 네 손대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빛을 내는 밤 난 알았어 어둠이 끝나도 내게 넌 아침이란 girl. You walk me up. 내 모든 wonder.